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석도전 청년돌격대에서 맡은 여명거리 대상건설 정령을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그는 돌격대원들의 성과를 고무해주면서 대상공사를 태양절전으로 완공하며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때 대해 언급했습니다.